하고 계신 거죠. 흐리던 하늘이 비라도 내리는 날, 지나간 시간 거슬러 차라리 오세요. 내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것, 그대 내 하고 계신 거죠. 한 방금 하얗게 온 세상 덮이는 날, 멀지 않은 곳이라면 차라리 오세요. 이렇게 그대가 들리지 않을 말들을 그대가 들었으면 사랑이 기억이란 사랑보다 더 슬퍼. 사랑보다 더 슬퍼.